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주체로 4일 남조선 좋은 지역에서 14차 봄국민행동이 전개됐습니다.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지 않고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특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데 분노한 노동자 농민 청소년 상인 회사원을 비롯한 42만여 명의 각계층 군중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는 박근혜 2월 탄핵, 황교안 사퇴, 공범세력 구속, 촛불개혁 실현 14차 봄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가 진행됐습니다.